나를 사랑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수고를 벗은 나는 주님 영광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원래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좀 보관해 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묵상한 다음에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질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제를 읽어봅니다. 두 번입니다. 세 가지 질문. 먼저 시편 말씀이니까 우리가 본문을 시를 읊는 것처럼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시작.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조언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토라 안에 그의 기쁨이 있어 그의 토라를 밤낮으로 읽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때에 따라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서 오직 바람이 몰아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그 심판에 서 있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들의 궤중 안에서 서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기 때문이다. 아멘. 시편 1편을 보면 악인, 의인 이렇게 비교하면서 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시면 이런 것이 떠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작년 8월에 발견한 이제 그 이름이 없었으니까 이제 발견해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발견한 사람이 이름이 참 재밌어요. 러브조이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2014년에 발견된 Q2라고 하는 어떤 그 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8월에 발견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위성은 지나갈 때 1초당 포도주 500병 분량에 쏟아진대요. 그리고 설탕에 당분이 쏟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뭔가 그래서 생각을 기울이는 거죠. 자 여러분 그 근방에만 가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이거 멋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년 8월에는 우리 지구를 10km 가까이 사실 100km 거의 그 정도 가까이 위성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성은 온통 다이아몬드예요. 여기 끼고 있는 이거 별거 아니라는데 지나갔잖아요. 잡으려면 그거 잡아야지. 이 포도주는 잡아서 뭐하겠어.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천체 망원경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이 망원경을 가지고 그냥 몰두해요. 그러면서 외계에서 들리는 소리가 없을까? 그 소리를 잡느라고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외계인이 혹시라도 존재할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밖에 있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렇게 못 두는데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신비함에 취해가지고 이것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과연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주제를 세 가지 질문이라고 정했는데 그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모든 일에 성공하고 있는가? 나는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난 그렇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 가만히 계세요. 난 아니라 그러면 손 드십시오. 모두가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는 방법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가졌던 시편 1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이것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는 이야기가 쉬워요. 그런데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쓰거나 하게 되면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선입견, 고정관념,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말을 듣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편 1편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서 읽어야 그 비밀이 보이게 돼요. 첫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부를게요.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그런데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행복이 뭔지가 없어요. 정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행복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왜 이금순 집사님만 대답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날이면 날마다 묻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누가 훔쳐가오? 현정 집사가 대표로 현정 집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게 왜 만져요? 뭐 아멘 하려니까 간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을 해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조언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라고 말하면서 보시면 걷지 않고 서지 않으며 앉지 않고 라고 말하면서 먼저 소극적인 자세를 먼저 말합니다. 시편의 특징이 이거예요. 최소치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신문을 보면 중앙일보에는 도박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260억 정도 규모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대충 정도 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 맛이 들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현재는 필리핀에서 노숙자 역할을 한대요. 근데 뭘 하는가? 도박은 이렇게 합니다를 가르쳐줘. 자기는 깡통을 찾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또 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된 일이에요.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뺏었습니다. 어머니를 찔러 죽였어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에 앞서서 이게 오늘 현실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운전할 때는 안전벨트를 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운전할 때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안 매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번 주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젊은 사람 세 사람이 운전하다가 부딪혔어요. 그런데 운전자의 시체가 안내판이 있죠. 거기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진을 흰 보자기를 씌워놨더라고요. 그 한 사고 때문에 오전 중에 5번 고속도로가 완전히 막혔대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떠나서 법규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시 신문에서 본 겁니다. LA 중심으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창문을 열어놓고 무심코 담배 피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불. 그래서 1,000불을 스캔을 처리하는 비용이 재판병이 200불이에요. 미국 헌법에는 법에는 교통법규에는 불빛이 반짝거리면 이거 사고를 유급한다는 거예요. 버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수해서 여러분이 커피숍이나 영수증 조그만 받았잖아요. 이게 바람에 떨어졌어요. 이걸 딱 주수면 이거 500불이에요. 휴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카드번호 다 찍혀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그럴까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싱가포르이 가장 좋다고 말하잖아요. 싱가포르는 껌 씹어도 벌금 내요. 여러분 거기 갖다 두게 되면 하루도 못 살아요. 말은 좋대. 근데 사실 자유가 없는 거 아니요. 돈을 걷어들이나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합니까? 악인들의 조언에 따라 걷지 말아야 되잖아요. 맞죠? 두 번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겠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악인이나 죄인들의 길에는 걷거나 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앉을 때도 있잖아요. 난 외국인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럼 우기면 안 되잖아요. 또 오만 사람 그 오만 아니에요. 정말 건방지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말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오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잘난 척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 여러분 요새는 인터넷 두드리면 다 나와. 단 한 가지 성경 얘기는 보지 마세요. 전부 틀려. 그런데 물으면 인터넷 갖고 또 대답을 하거든요.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잘난 척하고 죄송해요 끄떡거리면 길은 뻔해요. 망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서 바보라는 말을 들은 거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다른 모든 것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무식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성경만 알면 되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말해요. 행복한 사람은 1절에 있지만 같은 주어거든요. 그래서 썼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토라 안에 그의 기쁨이 있어 그의 토라를 밤낮으로 읽는 자다. 아멘.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토라 안에 말씀 안에 그의 기쁨이 있고 그의 토라를 밤낮으로 읽는 자다.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자 보세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지갑에 있습니까? 건강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생각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내 기쁨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봐야 기쁨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한번 두 번째 줄 읽어볼까요? 그의 토라를 시작. 그의 토라를 밤낮으로 읽는 자다. 여러분 물을게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 그의 기쁨의 그는 누구요?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또박또박 읽지 않으면 안 되죠. 다시요. 여호와의 토라 안에 그의 기쁨이 있어 하게 되면 여기서 그는 누굴 가르치는 겁니까? 행복한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주어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토라 안에 행복한 사람의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요. 밑에 그의 토라는 그는 누구요? 현존집사. 그는 누구요? 아멘이에요. 맞아요. 이거를 하나님이라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토라라고 나의 토라.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 버려도 난 이것만 잡으면 된다고 하는 그 한 말씀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토라 안에 그의 기쁨이 있어 그의 토라를 다 같이 시작. 아니요, 아니요. 다시 시작. 다시 읽으니까요. 밤낮으로부터 시작. 한 번만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밤낮으로 읽는 사람만 읽어봅시다. 시작. 좀 대보세요. 뭐 콩감 뛰지 않습니까?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낮으로 읽는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모두 묵상한다라고 써놨어요. 읽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토라는 왜 하나님의 토라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나의 토라라고 말하는가? 여러분과 저는 선한 곡간 아닙니까? 그러므로 밤낮으로 읽는다는 말은 소가 되사김질하는 것처럼 내 생각 속에 있는 말씀, 내 입에 있는 말씀을 되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기쁨은 중얼거림이에요. 중얼거림. 그런데 우리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그냥 혼잣말 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 최고의 복은 뭡니까? 그거에 그거 중얼거림. 뭘 중얼거리겠습니까? TV 보면서 탤런트 평가할 거요? 아니 어떤 친구는 TV 나온 사람 보고 자꾸 뭐라 그래? 안 보면 되잖아요. 아니 그분은 그게 사명이라고 TV에 나오는 거가. 그럼 탤런트 보고 왜 나오냐고. 내가 안 보면 될걸. 한국 탤런트가 싫으면 외국 프로그램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사람 나는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그 애도 바꿔 읽어야 되는 겁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 나는 오직 여호와의 토라 안에 나의 기쁨이 있어 나의 토라를 밤낮으로. 아멘.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정말 누가 행복한가? 말씀을 읽는 자가 행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여러분이 익히 아는 말씀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므로 가르침, 책망, 교정, 의 안에서 훈계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케요. 나를 완전케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행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후반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깨달음으로 부유하게 되고 첫 줄만 시작. 아니요. 사랑 안에서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사랑을 생각해 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먼저 내가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랑 안에서예요. 사랑 안에서. 오늘 같은 날씨에 다 벗고 밖에 나가서 건방을 떨면 그건 직바로에 감기 걸려요. 하나님도 그 경우는 안 갖춰줘. 여기 사랑 안에서가 뭡니까? 내가 받고 느끼는 그 사랑이 아니라 안식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처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깨달음으로 부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비의 지식인 마시아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비로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즉시 도움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럴까? 이제 3절 읽겠습니다. 박스 다 같이 크게 시작. 마샤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마샤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자 묻고 싶어요. 돈 잘 버는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있잖아요. 모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강하게 되는 지식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우린 그렇게 안 읽는 거예요. 조선일보를 보면 토요일마다 직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 경영 이론이 나요. 그런데 경영 이론을 잘 보면 다 성경 얘기예요. 한결같이 내 것을 취하면 손해본다는 얘기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업에서 모든 노하우를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보세요. 사랑 안에서 안식처 안에서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내가 그것을 만들게 되면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마시아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지식과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는데 이걸 열어야 되잖아요. 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약을 먹으면 캡슐에 들어있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캡슐에 들어있는 약이 우리 위에 딱 들어가면 금방 녹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그게 안 녹으면, 안 녹는 캡슐이 하나 있잖아요. 녹지 않은 캡슐 뭐 있죠? 카메라. 우리가 약을 먹고 마지막에 우리 찍을 때 딱 넣어요. 그러면 그 카메라가 쭉 닮은 내 속을 찍는 거예요. 그거 녹으면 큰일이잖아요. 그것만 안 녹아.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도 성경을 여러분들이 펼쳐서 읽지 않으면, 아니 꼭꼭 씹지 않으면 말씀과 나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약속하셨죠?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펴고 읽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안 읽으신 분만 나하고 눈 맞춥시다. 좀 사인해주세요. 다 읽으셨네요. 난 그래서 여러분이 예뻐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성경을 대필한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그러나 이 책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 마시아라는 것을 다 같이 믿게 하고 또 믿음을 통하여 그의 이름 안에 생명을 다 같이 시작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현재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라는 얘기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에서 이 생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그 생명, 영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은 말하기를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내가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이 다 같이 시작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세요. 순차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 영생을 가졌다는 말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이고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박스에요. 글씨가 좀 작지만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게 영생 아닙니까? 그게 영생인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모든 일에 성공하고 있는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모든 일에 성공하고 있는가?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 말씀들을 해보자 말이죠. 3절,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때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다 같이 크게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가 아무리 성공하면 배만 아프잖아. 다시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멘. 아멘 이래 되잖아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여야 됩니까? 시냇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시냇가. 여기에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토라를 밤낮으로 읽는 사람이에요. 선한 것 간의 말씀이 채워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라고 말했는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강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생명나무 물이 흐르는 그 장소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으면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아요. 열매를 맺고는 뭡니까? 부요. 잎 모든 만물을 치유할 만한 건강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하는 것이 형상할 것이다. 이제는 좀 바꿔야죠. 미래 아니요, 미래. 여러분들이 이제 시내까지 발을 딛고 있으면 진행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시작. 내가 하는 것이 형상할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면. 그래서 하루 장사가 끝났어요. 아, 오늘 얼마나 벌었나. 생각해보다 적으니까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미 끝났으면 덮어놓고 말씀을,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한 나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어.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주님은 생각이 안 나고 그 여인만 생각이 나면 어떡하오. 그 여인은 누구요? 예, 5만 원짜리 집에 있는 그분. 근데 그분은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자는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한 번 더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때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래야 그것이 내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자, 여러분 여기 쓰지 않았지만 바로 위에는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만사형통하니요.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을 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토라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너는 그것을 밤낮으로 읽어 그것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 참으로 그때 내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고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 두 단어만 읽어봅시다. 형통, 성공. 시작. 형통, 성공.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안 하면 형통이 아니에요. 무슨 통이라고 제가 말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성공도 입에 제가 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명나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산상수를 읽으면 맛이 달라져요. 5장 6절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행복하니 참으로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자, 10절.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행복하니 참으로 하늘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생명나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힘써서 아니 힘써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처에 들어갑시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후반부는 뭐지요? 인애와 은혜를 받아 적시에 도움을 받읍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말은 적시에 도움받는다는 말이 되고 이쪽에 하늘 왕국에 이를 것이라는 말은 안식처에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핍박받는 건 뭘 말합니까? 차 보라고 말씀대로 한다더니 되긴 뭐가 돼? 이렇게 말을 들어도 끝까지 견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내란 말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산상수훈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서 오직 바람이 몰아치는 겨와 같다. 아니요, 겨는 안 보여요. 이미 바람이 몰아쳤으면 끝난 겁니다. 모든 일에 성공한다는 말과 정반대 말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똑같습니다. 질문 첫째,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둘째, 나는 성공하고 있을까?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걷고 있습니까? 의인의 길이 뭔지를 아셔야 되니까. 자,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그 심판에 서 있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 안에서 서 있지 못하니. 이쪽에 바람붕이 몰아치는 모습이에요. 자, 이쪽엔 뭡니까?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긴장의 끈을 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49절이에요. 세상 종말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와서 의인들 가운데 악인들을 가려내요. 50절, 불타는 용광로에 던지리니 거기는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천사가 높습니까? 우리가 높습니까? 우리가 높아요. 그런데 악인의 경우는 달라요. 천사가 골라낸다는 거예요. 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의인의 길을 걸으려면 첫째로 다윗이 걸은 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의의 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요한은 의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영생의 능력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도덕적인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존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를 써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사무엘 하서 23장 2절은 여러분이 외우십니다. 자, 같이 시작. 아멘. 이 말씀대로 시편 19편 1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한 번만 더 시작. 중얼거림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자, 보세요. 왜 다윗은 중얼거리는 겁니까? 간단하잖아요. 여호와 영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으니까 중얼거릴 수밖에. 그럼 다윗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할 때는 감정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감정. 감정이 실려가지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읽어요. 사무엘하서 23장 있는데 22장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영님이 걸어야 될 의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시라. 이것이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열매입니다. 아멘. 다윗은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찬양의 제사를 위한 가사는 누가 써야 됩니까? 내가 쓰는 거예요. 대답하셨습니다. 쓰셨습니까? 안 썼어. 쓰셨습니까? 아니, 입을 벌려봐요. 아멘 하든지 노멘 하든지. 이게 답답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도, 죄송해요, 돌부처 같아요. 하루방간 꼼짝하네요. 그럼 이건 살아가지고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쓰십시다. 아셨어요?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아셨습니까? 뭐를요? 찬양 가사 쓰는 거. 자, 여러분 보면 여러분 노래 아는 거 좀 있잖아요. 뭐 유행가도 있고 뭐 명곡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나와. 여러분의 찬양 가사. 혹시 여러분 노래방 가셔서 노래 부르라고 그럴 때 이렇게 말하면 어떻소? 나는 부를 노래가 없어. 내 노래가 없다고. 이런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제까지 다 10월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11월 초하루야. 찬양의 제사를 위한 노랫말 쓰십시오. 길게 쓰실 필요 없어요. 그저 A4 한 바닥에 쓰세요. 글씨가 삐뚤어지면 어떻습니까? 나만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새벽, 아침, 점심 읽으세요. 전 참 감동받았던 것이 지난달에 거래소에서 이제 마지막 세미나를 했는데 10년 전쯤에 그 신회를 그만둔 전직 회장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말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식사 기도 시간에 김희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 한 5년 전쯤에 왔어도 그 말을 했거든요. 최고의 선물 아니요. 평소에 전화한 것도 없고 그냥 오랜만에 만난 것 뿐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식사 기도 시간에 음식 줘서 고맙습니다 말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찬양 가사를 읊조리면 어떻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밥상에 고정해서 붙이세요. 화장실에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하셔야 이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늘 왕국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데 그러면 아버지 일하신다예요. 그러면 이 말을 여기다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 누가 일하신다? 누가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현정집사 에베소 3장 20절 크게 거기에 일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일. 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일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2절은 말하기를 성소 들과 성막의 일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왜 성소 들입니까? 복수의 복수. 여러분과 내가. 아버지의 집은 성막.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꼭꼭 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보여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아멘. 다음부터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찬양 가사를 읽는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쭉쭉 하세요. 우리 생각 바꿔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다 같이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때에 따라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단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새 창조로 얻은 생명도 열매를 나누며 사랑합니다. 모든 일에 기뻐합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